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높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동이 형 1등으로 왔어요. 반갑잖아요. 남자라서. 왜? 아, 맞다. 아, 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JTBC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김재동이 톡투유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정규 편성이 안 되면, 왜냐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규 편성이 안 되면, 여러분들 탓이고. 돼도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톡투유가 이제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대본상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정치인처럼 보일까봐 그죠? 큰절의 의미가 훼손됐어. 그래서 큰절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무대가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면 좀 보시기가 힘들죠? 그죠? 이게 낫습니까? 아 이게 나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되죠. 뭔가 이렇게 주먹에 손을 불끈치고 그 마치 자기가 놓고 하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옆에 다가오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말을 시키진 않을까. 네, 인터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왜? 처음 뵀습니다. 누구를요? 아, 김재동 씨. 나도 처음 봤어요. 서로 긴장. 네?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좀 신기해서. 아 그래요? 저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난 TV에서도 못 봤는데 이렇게 봤으니까. 뭐 긴장을 해도 내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는 누구세요? 아 여자친구요. 아 그래요? 와 여자친구 있으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지금 2주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2주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2주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애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자친구 지금 입술 꽉 깨무는 거 보셨죠? 여자친구 지금 입술 꽉 깨무는 거 보셨죠? 꽉 깨무는 거. 남자친구 있으니까 뭐 어떤 게 좋습니까? 네, 그냥 사실은. 아, 그래요? 자, 잘 들었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자친구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아, 다 좋습니다. 뭐가요? 항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약간 가슴이 와닿죠? 아,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이유 없이 문득 우울해져 있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요새 취직이 어려워서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투자나 뭐 그런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는 면이 좀 제가 요새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학점이라도 관리해야 되고 자격증을 등기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하고 컨택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 어떻게 도와줘야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긍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과제 할 것도 많고 동아리 할 것도 많고 할 게 너무 많다가 고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스펙 하나 더 쌓는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이럴 시간에 나는 공부를 못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자, 방송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정하는 거예요. 에?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방송 아닙니까? 네, 방송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스태프들이 도와주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스태프였습니다. 자,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뭘 해도 웃는다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조인성보다 내가 더 좋대잖아.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별로 믿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뭐 예의상 하시는 말씀이신 제가 알겠고 자 뭐 할까요? 무슨 얘기 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네?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예, 정치. 갑자기 TV를 켜신 분들은 놀라실 수 있으니까 참치처럼 보이게 들어야지. 정치, 지금은 정치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치 얘기는 너무 민감하니까 오늘은 비타 600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어때요? 정치 얘기는 방송에서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 600은 어떤 음료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비타민 음료를 담아야 될 곳에 돈을 담았는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비타 600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비타 600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돈이 담겨 있다면 이 사람들의 돈은 어디? 여기 담고. 그럼 비타 600은 어디? 이 사람 비타 600을 은행에 예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정치 말고 또 연애. 네, 이건 참 안 빠지는 주제죠. 정치와 네, 연애. 네, 이런 거는 크게 적어도 되니까 연애. 이 사실 정치라는 건 국민과 정치인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국민과 한 적이 없고 결혼하기 전에만 잘해주는,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까지만 잘하는 것들이죠. 연애.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한 대 때리고 싶다고요? 갑자기 왜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랬어요? 예? 너무 좋았어, 저를 한 대 때리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자,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럼. 자. 옆에 분은 누구세요? 같이 사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이요? 그,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아빠이더라고요. 애들 아빠라고요? 그 애들은 누가 낳았는데요? 주시더라고, 저한테. 낳았어요, 두 명. 아, 이쪽에서 주셨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섹시한 얘기가 됐어요. 아니, 두 분은 남매처럼 보이시지 않으세요? 느낌이?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두 분 굉장히 남매처럼 보이세요. 저희 애들한테도 자주 들어요. 아빠가 둘이라고. 아빠가 둘이라고? 네? 해주고 싶다니까요. 뭐라고요? 맞으면 낮춥니다. 남편께서 맞으면 다칩니다. 알았어요. 자, 한 대 때리세요, 그러면. 다른 거 바꿔도 돼요? 뭐요? 여기 뽀뽀 한번 해주세요. 여기 뽀뽀 한번 해주세요. 차라리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편분이 옆에서 계시잖아요.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뽀뽀를 해라, 이 말입니까? 뭐 이런 부부가 다 있습니까? 무슨? 네, 그럼 이제 손등에다. 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아, 내가 살다. 자, 연애. 자, 그다음 뭐 할까요? 네. 취업 또. 군대. 군대. 군대는 왜요, 갑자기? 내일 모레 갑니다. 내일 모레 가요. 내일 모레 가요. 넌 지금 나가서 놀아. 여기 있지 마. 군대 가면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여기 있지 마.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남자랑 있지 마. 계속 남자랑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 아이고, 머리 모양 좋다. 이틀 후에 바뀐다. 군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연애죠. 이틀 남겨놓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1m 거리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나랑 연애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랑 해요. 저랑 하자고요. 안 돼요. 전 뽀뽀한 사람이 있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저한테서 계속 이러고 계시잖아요. 뭐 할 말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연애 안 했대요? 그렇죠. 에, 딱 근데 뭐 짝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일어나보세요. 자, 일어나보세요. 자, 자, 얘기 한번 하세요. 21개월 열심히 군 복무하고 나서 그때 남자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 잘 갔다 와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게. 그 앞에서 좋아한다고. 그때 오자. 이름 얘기하죠. 어, 번쩍이도 있구나. 군대 가면 없어진다. 왜 군대 가면 번쩍이 없어진 줄 알아요? 왜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군대 좋습니다. 또 도전, 열정.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폭력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 쭉 다 나온 걸로 해서 사실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케치북이 지금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나는 가장 폭력적이라고 느낀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떤 과학자가 그 조사를 했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조인성 사진과 실제로 제 사진을 놓고 여자들이 두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다름을 측정한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무런 허락도 없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상대로 나왔대요. 참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드시 내가 그 인간 고소하고야 말 겁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또는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 나는 느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육체적 폭력도 있겠지만 심리적 폭력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 봅시다. 아, 이거는 뭐예요? 아, 그 길가에 가다가 그냥 백허그 하거나 막 그냥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창만 그냥 스케치 외로워 죽겠는데 진짜. 주위에 커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표정과 말투가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또 주위에 또 있으니까 그 제가 아는 사람들이 비비적거리고 막 그러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 그냥 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아 그냥. 맥거그가 싫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막 이제 잠바를 이제 추우니까 같이 입거나 둘이 그 목도리는 막 둘이 두르거나. 대놓고 뽀뽀하거나.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몰라요. 길가에 가다 보면은 딱 보여요. 그래서 그냥 좀 아, 짜증나요. 그냥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할까요? 아이, 그거는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런 생각은 안 들겠죠. 외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본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지금은 다 벌벅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들켰지? 지금 생각만 해도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 알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심리적 폭력. 거울 봤을 때. 오, 그건 본인한테 너무 그런. 그 다음에 남친이 왜 없냐고 물어볼 때.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냥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의 폭력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느낌이? 저도 잘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는 것만큼 폭력적인 말이 저는 사실 없는 것.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너답지 못해. 그 나다운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너답지 못해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나를 이미 자기 생각대로 규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답지 못해. 여자답지 못해. 그 뭐.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나니까. 그거 참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네. 이거는 뭐예요? 평수, 직업, 자동차? 아, 이거는 그 요즘에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너네 집은 몇 평 사냐, 뭐 너네 집 차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가 죽고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도 벌써부터 이런 거에 이렇게 폭력이라기보다 좀 그런 거에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만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부 다 오 했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아이의 심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공감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 성적대로 반 배정하고 성적이 좋은 반은 장미반,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성적이 안 좋은 반 이름이 잡초반이에요. 정말로? 실제로? 그걸 볼 때 도대체 저렇게 아이들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 이런 걸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네.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 보육교사를 폭력적이라고만 바라보는 그 시선들에 대해서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을 폭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아이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럼요. 이게, 네. 그래서 상처가 또 많으셨구나. 되게, 적으면서 또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잘 해주시고,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진짜 아이가 좋아서 시작하신 거죠? 네.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시작을 했죠. 그럼요. 그래서 언제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하고 저희를 불러요. 엄마하고 안기는 그 순간이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잘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죠. 네, 이렇게 티슈 주시고 같이 우시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니까. 일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자꾸 언론에서만 그걸 끄는 것만 얘기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제.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 진짜 좋은 선생님도 많아요, 선생님처럼. 걔가 나한테 전화와서 그러더라고. 오빠 미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애들 때리는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을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수능을, 성인들한테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최진입니다. 그 대한민국 최고의 할 때 조금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순서를 좀 틀리셨네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뇌를 연구하는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조인성 사진과 실제로 제 사진을 놓고 여자들이 두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다름을 측정한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 인간 고소하고야 말 겁니다. 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왜 그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조인성 사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촬영해 봤더니 처음 누군가에게 완전히 반한 그때의 뇌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 동시 사진을 보여줬더니 10년 된 연인의 얼굴을 본 사진이 뇌 반응이 나와서 제동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제동 씨는 처음 봐도 10년 지기 친구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구나 알게 됐죠. 오늘 주제가 폭력인 건 아시죠? 폭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가 폭력이니까 폭력과 관련돼서 이제 흥미로운 뇌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화라는 걸 낼까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짖는 걸 보셨어요? 네, 호랑이나 사자가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막 알짱거리면서 나뭇가지를 툭툭툭툭 찌르면 호랑이가 막 가라고 짖고 화를 내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서 물어 죽여요. 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는 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짖느냐?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분출하는 게 화인 거죠. 좀 되게 재밌을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문과와 이과의 차이점. 우리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통제를 못할 때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과학은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물도 통제를 못할 때 화를 내듯이 인간도 통제를 못할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과학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예요. 인간으로서 화를 낼 때는 뭐냐? 그건 비교당할 때. 상대예요, 상대.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언제 제일 화나요? 옆집 애는 이거죠. 옆집에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빈곤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빈곤은 사회적 문제죠. 절대적 빈곤을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극복의 대상이죠. 근데 상대적 빈곤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사회가 화가 많아지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 지수가 10%가 늘어나면 학교 폭력이 4%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사실 자연과학에서는 그 두 개를 구별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비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약간 비교 당하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사람하고 동물을 똑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네. 약간 화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물 찾는데 없으셔서 화나신 거죠. 상황이 통제가 안 돼서 그죠. 저 상황을 통제를 좀 시켜드려요. 네. 물, 아, 자, 네. 우리 냉장고 안에 물 있어요. 네. 물 좀 드릴게요. 잠깐만.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마르시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 상황을 통제를 좀 시켜드립시다. 자. 자, 물. 네, 네, 네. 상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여주 씨는 이 두 남자의 이런 약간의 그 경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두 분이서 뭘 각자 뭘 연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뭘 연구하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동물 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폭력적인 두 동물이 인간이랑 침팬지예요. 다른 동물들은 되게 평화롭게 동료들과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들은 덜 하는 편인데 인간과 침팬지만이 네, 무리지어서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인데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인가 우리인가를 그들인가 우리인가를 비교해요.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아, 네, 네. 아, 등을 돌리시길래. 네, 네, 네. 왜냐하면 아니, 등을 돌린 거 이해가 되는 게 요조 씨가 먹을 걸 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가 등을 안 돌리겠어요. 통제가 안 되네요. 아, 네, 네, 네, 네. 가만 보면 동물인데. 아니, 다르다고 하시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내 통제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와 적대적인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내가 그 사이에서 상대를 지배하는 더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수진 씨, 아까 저기 수진 언니 예뻐요. 그럼 뭐 제동 오빠 잘생겼어요. 이렇게 계속 쓰신 분은 다른 사람 예뻐요. 뭐 다른 사람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왜 본인 얼굴은 그렇게 계속 스케치북으로 가리고 있어요? 마칠 때쯤 척 내려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가리냐? 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또 제가 우수라는 강요가 저는 그렇게 또 싫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무표정하게 있는 사람에게 항상 좀 우스라는 강요가 은근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 괜히 좀 화가 나요. 안 웃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스라고 강요하는지.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제가 열받는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지금 얘기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저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제 직업이 그러니까, 아, 친한 척 좀 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겠습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남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남이 편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잘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저런 사연은 어떤 건가요? 아까 그, 엉덩이 때리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나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엉덩이를 때린대요. 근데 그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자랑으로 읽히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랑이 아니고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손 힘이 막 세가지고 막 좋다고 탁 때리는데 그게 정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두 분 싸우신 거 아니시죠? 두 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당신 둘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어요.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좋다고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 애들이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자꾸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흔히 막 놀리고. 그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본격이 과학자들은 모든 있네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싫으면은 터치하고 싶, 여자들이 때리고 싶지 않다, 안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때리는 것들이, 아, 이 사람이 내가 좋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날 때리던 사람이 옆 사람을 때리면 화난다? 아 이게 약간 왜 옆에 내가 있는데 멀리 저 사람을 때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네, 네. 화 안 난다? 그들 우리 편가르기 지금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지금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네. 네.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통제 불능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그 통제 불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떡도 있는데 떡도 챙기셨는지? 아, 예. 아, 떡도 챙겼어요. 떡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드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관심 받고 싶어하는 여자아이 고무줄을 끊었던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제가 끊었으니까. 여자분들은 고무줄 해봤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짜증났을까. 여기 발목에 걸고 종아리에 걸고 허리에 걸고 그 다음에 가슴께 걸잖아요. 그 뭐지 노래 뭐였지? 장난감 기차도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 사탕은 싫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아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영천에서 그거 있거든요.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전부.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거 하다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네, 네. 그런 노래 부르니까 김좌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얘기야? 금강.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아니 그럼 금강산은 안 갑니까? 가야지.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음악 시간에. 자꾸 왜 북으로 가자 그래. 아니 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고요? 오늘 방송 처음 하는데 네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아이, 과학자 둘이 미쳐버리겠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아마 장난삼아 하신 얘기인 것 같고, 그, 산후 우울증 겪고 계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아, 거기 계세요? 아, 본인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얼굴이 나가도 괜찮죠? 이게 다 다른 사람들 겪을 수 있고, 혹시 만약에 그러시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어깨나 이쪽은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깨나 이쪽에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얼굴은 그대로 나가는 걸로 하고. 아까 보셨죠? 아이를 이렇게 던지고 있다. 네. 가까우니까 아이한테 화내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를 한번 잠깐만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드릴까요? 직접? 네, 네.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지 3주 됐을 때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울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을 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아이를 침대에 던졌더라고요. 그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아이는 4살이었어요. 제가 화내는 표정을 보는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아이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했구나를 이제는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노력해서 서로 많이 고쳐가고 있고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이도 자녀가 처음이니까요. 이래저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와 몸 안에서 함께 내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분리가 되면서 그 첫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얘를 알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내 삶은 더 황폐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때 생기는 무력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 다행히 너무 잘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 아이가 맨날 이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내 아이도 처음 만나서 30분은 너무 귀엽고요. 다가오면 겁나고 놀아주면 힘들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울증이 뭐냐고 그랬더니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외치는 마음의 절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읽고 되게 어머, 야, 우울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잖아요. 증상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마음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외쳤잖아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절규를 듣고 손만 내밀어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첫 아이를 상상해보면, 막 잘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를 보고도 낯설지 않고 10년 정도 자랄 많이 본 아빠 같아서. 제동 씨의 육아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가지고 한번 그 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장난이겠지만 바보 같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실실 웃고 다니는 인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극복했다 싶다가도 상처가 아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극복했다 싶은데도 야,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냐? 뭐, 그러면서 또 웃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그런 성격이면. 여기 계십니까? 계세요? 세금 사용했는데. 나 보세요. 네. 아니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예? 네, 거기서 말씀하시라고요. 거기 서서 말씀하시라고. 네. 네, 네. 거기 제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라고요. 네, 네, 제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왜 상처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바보까지는 이해하는데, 멍청이는 좀. 근데 자꾸 웃으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예, 그럼요. 근데 솔직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좀 상처가 되세요?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면, 아, 내가 멍청한가? 이런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기서, 아, 나도 그래.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듣는 게 진짜로 상처가 되세요? 아니, 뭐, 그렇게 상처는 아닌데, 순수 청년으로 해주면 어떤가. 좀, 그런 좀 바람은 있어요. 저게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의 일종인가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서로 다르니까. 저 누구세요? 아, 지금 머리를. 네, 당연히 화가 나죠. 지금도 정 교수님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서 분노를 좀 이렇게 상대방이 좀 이렇게 딱 봐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피합니다. 그 자리를. 아, 그러면은 화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세요? 예? 게임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순수하다. 뭐, 술 마시고 울고. 그렇습니다. 김정은 씨 말씀하실 때 보면 본인이 조금만 쑥스럽거나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한다 싶으면 뒤에 저렇게 항상 웃어요.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세요. 네. 앉으세요. 김정은 씨 어떠세요? 예? 이런 녹화는 처음이시죠? 예능인 줄 알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JTBC 예능국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보도 제작국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시사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근데 쟤는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그럼 김종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또는 양극화, 이념 대립,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뭐 정의당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있고 많은 이념들이 지금 혼재하고 아마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이 이념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느 쪽 편이신가요? 아, 정말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요? 고를 게 많잖아요. 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대답 하나로 순수와 굉장히 날카로운 뇌색남의 이미지를 내가 섹시한 남자 이미지를 동시에 잡아가 웃지마! 그럼 좀 더 간질간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사연이 하나 왔어요. 네. 예. 왔어요? 지금 왔어요? 예, 좀 지났는데. 확실히 지금 왔어요? 아니요, 좀 아까 전에 믿으셨는데. 네. 예, 취업준비생입니다. 아, 요즘은 면접에도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고 싶어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고, 정보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보희 씨, 혹시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보희입니다. 네. 이게 제가 면접을 자주 보러 다닌 적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서류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면접까지 올라왔냐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고 키가 작은 남자아이한테는 키 작아서 좋은 거 있냐고 학벌과 외모는 기본이고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압박 면접이라는 명분 하에 질문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봐요? 당신들 습관인 것 같은데 가뜩이나 취직 안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그 압박 면접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거의 합법화된 모욕을 자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감하죠. 저 폭력은 진짜 나쁜 폭력이라고 느낀 이유가 저게 정말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칠 때는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가해하고 있다는 거를 모든 인간은 압니다. 바보가 아니면. 근데 그 면접관들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뭘 단련시킬 걸. 그걸 몰라요. 그 사람. 그거 왜 하는 거죠? 뭘 위해서? 그냥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모르죠, 난.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아니, 부장이 사원한테 커피 타오라고 시키는데 그 사원이 되고자 열망하는 애한테 뭘 못 시키겠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응을 사이버에서 하세요. 사이버에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회사는 위축됩니다. 회사는 기업이에요. 이윤의 논리에 저항되는 거는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들이 최근 변해나가는 경향이 나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바꿔나가셔야 돼요. 사이버에서 아, 그 회사에 붙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 회사에는 안 붙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은 면접을 받는 사람이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이 회사를 내가 계속 일할 만한 곳인지를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할, 함께 일할 사람들의 어떤 단면들을 잠시 엿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면접에서 빨리 그걸 알게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 김종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면접 문제에 관해서? 사실 저는 회사랑 안 맞아가지고 저는 뭐 상사님 뭐 이런 게 좀 안 맞아요, 잘.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회사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 이거 저랑은 안 맞는 얘기. 오케이. 저것도 괜찮네. 그렇지. 안 맞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면접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게 다른 나라들의 추세이고요. 오히려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지 동료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죠. 어느 분 사연 한번 혹시 저 정재승 교수님이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 읽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종종 드나듭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하다고 깍두기 형님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저분인 줄 알았죠. 어느 분 저분이요? 이런 게 폭력이에요. 아 이런 게 폭력이에요. 아 이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왜 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김정민 씨가 저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아세요? 고등학교 선배님이래요. 아 미안하다. 그런 얘기 들으세요? 애 좀 살았다는 소리 좀 듣는데. 어떠세요? 그럴 때 느낌이? 좀 슬프죠. 사람다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아 진짜 좀 멍하니 있을 땐 좀 화난 표현을 좀 지어갖고 사람들이 좀 무섭게 보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본인 성격은? 그냥 멍해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폭력적이시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 덩치하고 폭력 성향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게 있어요. 참 연구 많이 해. 한두 살 때 좀 덩치가 컸던 애들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연구는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고 나면 성인이 돼서는 덩치 큰 거하고 폭력 성향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덩치 크다고 그 사람을 왠지 폭력적일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가 사실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이럴 때. 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그러면 한번. 네. 단체 깨똑방에서 제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못생기게 나온 제 사진을 띄우고 멍충이라고 놀렸어요. 멍충이는 참겠는데 못생긴 사진은 못 참겠어요. 부글부글. 아까 종민 씨는 바보는 참아도 멍충이는 못 참겠다 그랬는데 이분은 멍충이는 참는데 사진은 못 참겠는데 어느 정도길래. 네. 네. 뭐야? 아니 제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요. 못생긴 멍충이 짤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것을 계속 보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사이버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이버는 감정을 못 담아요. 그래서 내가 폭력을 행하더라도 죄의식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반응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항의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실 거예요. 야, 너 인터넷에서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이쁜지 너 알면서 이 무슨 짓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단톡방에 이렇게 와요. 야, 걔가 찾아와서 나한테 지가 예쁘다 그랬어. 그거는 되게 와닿네요.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 말의 언어는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잔혹하고 잔인무도하게 갈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많이 자살도 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악플 같은 거에 예전에 한번 많이 좀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어? 이 사람은 정말 심심해서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막 좀 그런 감정에 쓰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보일 때는 그냥 잘 넘기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예. 감정이 보인다. 그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거 되게 심하죠, 사실. 혹시 그런 거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저희 학과에서 후배들을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네. 그 후배들 사이에서 돌던 제 얘기를 제가 직접 보게 됐거든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어떤 글이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방송에 못 나갈 만한 욕 같은 것들이고 막 네 좀 그냥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부터 해서 네, 그냥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막 언니 좋아요,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카톡을 보니까 다른 정말 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좀 그러고 나서 애들이 사과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카톡이 막 걔네 머리 위에 막 떠다니는 것 같고 막 네, 좀 그랬어요. 그 중에는 나 좋아하는 후배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 자리에서 또 나는 그 언니 좋던데 이런 얘기는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것도 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서로 안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 해도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찾아라.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 뒤에서 돌고 있는 얘기는 늘 상처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다기보다 그런데 상처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좋다 이런 게 사실 없죠. 그죠? 어떻게 행동하면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명약이 있으면 다들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내가 분노가 생겨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할 때 그 폭력을 우리는 누그러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조폭한테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 차선에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앞으로 막 오더니 막 불을 켜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비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더니 제 옆에서 빨리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창문이 내려오고 빨리 차를 세우라는데 여기 문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세우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좀 어깨 있으신 분이 이제 내려가지고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네. 으 하고 그냥 가셨어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문신 있으세요? 창문을 내리는 순간 네. 제 뒷자리에 있던 저희 딸아이가 네.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어 괜찮아 아빠 친구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우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그제서야 제가 보니까 저를 가로막았던 차 뒤편에 이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폭도 제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를 차마 때릴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조폭도 잠재우는 그 힘이 저는 공감 같거든요. 아, 제가 이해가 되고 네, 상황이 이해가 되면 차마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은 폭력적일 때 뭐가 되느냐면 타인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폭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의 고통과 공감을 하면 그때는 폭력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린 이론적으로 때리면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누구나.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알면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공감이 되어지는 순간으로는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공감의 출발점은 뭐로 시작돼야 되냐. 우리 친구도 그렇고 아까 계신 분도 그렇고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나오는 거. 바로 대화를 갖다 우리는 그 기본적인 출발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소통이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 김제동 씨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소통이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데 바로 소통이 공감 능력을 높여나가는 대화의 출발이고 그것이 바로 보다 더 사회에서 폭력을 제거하는 진짜 가장 베스트 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사실 주제가 폭력이라 조금 무겁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제일 재밌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랑 같은 거를 보고도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저 프로그램 중인데 자꾸 프로그램을 끝내지 마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주씨 마지막 사연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분단 과제를 남겨주고는 저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엉덩이를 그 행동을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선생님이 날 아끼시는구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과 함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기억은 아직까지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눈물 나는 치욕스런 기억이고 그것이 수모였다는 것을 8년이 흐르고 나서야 안 바보를 이해해줄까 싶어서요. 여기 혹시 와 계십니까? 와 계세요? 같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냥 사연으로만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좀 험하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마 진짜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저도 정말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 폭발 그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마 많은 여자분들이 다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열심히 분노는 하고 표출할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욕도 하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고 있고 어떤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 딱히 들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사들 정말 심심할 때마다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네. 왜 저를 봐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저 가리고 싶은 저쪽에 남자가 세 명 있었는데 아니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봐가지고 갑자기 왜 버리고 싶을 때 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원래 뉴욕타임즈 시간이 있어요. 물론 정재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폭력을 향하는 사람들을 성토하는 걸로 끝내지 말자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첫 출발은 욕 좀 합시다. 그래야 이게 속이 좀 풀린 상황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원을 좀 풀자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무기명으로 욕하는 내용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김종민 씨도 제일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쓰시면 돼요. 사실 오늘 김종민 씨가 이렇게 나오셔서 저렇게 들어주시고 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면 연예인이 나온다고 해서 연예인 위주의 프로그램 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걸 배워갖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면서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지식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스케치북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정규직 좀 시켜줘라. 이런 나쁜 XX들아. 아, 잘 좀 하자, 좀. 저 XX에는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겠죠. 나쁜 놈들, 먹어라.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술 좀 그만 마셔, 좀. 사랑한다. 어? 이, 뭡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술 좀 그만 마셔, 좀. 사랑한다. 여자친구한테 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신재한테 쓰면 돼요. 신지한테 쓴 거래. 신지한테요? 그만 좀 하셔라, 좀. 저 죄송한데, 이런 거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없는 곳에서 지금 사람들 뒷 얘기를. 아주 뭐, 괜찮습니다. 술 꺼냈다 그러는데, 나한테? 그리고 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나 잘하세요. 네, 진짜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형님들 내 눈을 보고 말해봐는 뭐예요? 저는 개그맨 지망생이었는데요. 8년 동안 이렇게 저 같은 지망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생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오디션이라는 자체가 요즘엔 다 젊은 나이 때를 많이 뽑는 추세고 제가 이제 30살이 이제 막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이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잘하는 게 아직 많은데 제가 성대모사를 정말 잘합니다. 사실 보드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경 벗으면 류현진. 보시면 이제 안경 벗으면 류현진. 트런트 주연 스님, 어느 날씨가, 어느 날씨가. 그 재동아, 그 너무 웃지 말어, 응? 아이고, 아무튼, 내가 이렇게 오늘게 처음 만났는데, 응? 굉장히 내가 또 기분이 좋아. 내가 아까부터 왜 그 떡 먹으러 가려고 그랬거든, 내가. 근데 그 스태핑을 나를 막더라고. 나 배고파. 엄청 배고파. 어떡하구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예, 선생님 앉으세요. 순간적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되게 진짜 방송국 대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니, 표정이. 정재승 뭐 하세요? 무슨 사진을 찍어요? 갑자기 혼자서. 셀카 찍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찍는 거예요? 아, 성대모사 하는 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찍으시려고? 방송 놓고 하시면 되지. 저 사람 참, 저 사람 뇌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아, 저희가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에,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의 폭력 문화의 특징이 가장 경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디션에서 경쟁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갖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그거 봐야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폭력이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에서는 승자도 나타나고 패자도 나타나는데 경쟁은 두 가지 폭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경쟁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경쟁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희생양을 끼어들여요. 그게 왕따예요. 왕따시킨 학생들이 되게 평범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하나 뭐가 나오느냐. 요새 남자들 왜 페미니스트 욕하는 친구들 많죠. 뭐 여성 비하 이게 나오는데 그게 남성의 경쟁 문화가 심해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머리를 너무 쥐어 뜯으시잖아요. 머리를 너무 쥐어 뜯으셔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김지동의 톡투유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의 톡투유인데요. 걱정 말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칠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네 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 다음 주에 뵐 수 있어서 좋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